우리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야가 제일 어려울까? 설교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고, 목양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다른 분야는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익숙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곡식을 담아놔가지고 흔들면은 제자리를 잡아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은 그렇게 자리를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만큼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해가니까. 사실 우리가, 2000년 시대에 설교했던 또 언어라든가 또 구사제 같은 것이라든가 또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그래서 항상 변화하고 진화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분야가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좀 설교해주는 목사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설교가 어려워요. 오히려 교인들하고 관계하고 뭐 그렇게 풀어가는 것은 뭐 쉽겠는데 근데 박 목사님 뭐 설교 짧다고 하는데 설교 길어요. 제 설교가 그제도 이제 식사하러 가시면서 차에서 타서 어떤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조금만 더 짧은 모습이었는데 12시만 넘어가면 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들끼리 뒤에 타서 앉아서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그것은 단순히 설교를 작게 하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설교 못 한다라고 하는 소리로 목회자 내 자신은 들으니까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렇습니다. 몇 분 하는데요? 12초 끝내면 몇 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찬송 인도자들이 저희를 보통 보면 한 10분에서 15분 저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이제 말씀 보고 이제 성가대 찬 하고 하면은 이제 25분쯤 이제 설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설교가 한 30분은 되는 것 같아요. 짧게 한 30분 짧게 하면 막 기나. 그런데 성도들은 이상하더라고. 이제 자기들도 설교 길다고 하면은 나도 할 말은 있죠. 또 늦게 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 반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11시 한 10분, 15분에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 그러죠. 늦게 오는 사람. 그리고 또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전 예배는 내가 조금 길어도 이해를 해라. 그 대신 오후 예배는 그만큼 내가 오전 예배 때 길게 한 만큼 짧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는 제가 2시에 시작하면은 2시 한 40분에 끝낼 때가 많습니다. 뭐 그때는 제 산소민도 뭐 2시쯤 들어가고 다른 그 뭐 광고고 뭐고 필요가 없잖아요. 오후 예배는 그냥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고 그냥 끝나면 되니까 한 40분 정도 이제 끝내죠. 근데 성도들은 그러더라고. 작게 해줬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 길게 하는 것은 싫어해도. 그래서 참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러 갈라다 참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 말하고 하는 건지 속으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참고 갔다 왔어요. 뭐 아무리만 못했죠.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이 우리가 그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다 그 에너지를 흡수한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떤 지나치게 먹으면 기름도 되고 내장비만도 되고 그래서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또 좋게 생각을 하면은 성도들 떡볶이면 제사 드린다고 더 목사님이 많이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건데 자기들 좋은 것을 꼭 설교회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좀 말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제 자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지금도 설교 갖고는 싸워요. 가끔은 이제 설교하고 내려가면은 뭐 기런이 한 마리씩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오늘 설교 반응이 대체적으로 좋았다 나빴다는 목사님들이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좋았을 때에 조금 이것은 고치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덜 기분 나쁜데 본인이 오늘은 참 안 먹혔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데다가 꼭 차 타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 내려놓고 오면서 이제 한마디 하면은 그게 이제 참 순수하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냥 어거치기 나가죠. 뭐 아니 뭐 내가 뭐 그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하는데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아내니까 목회자 설교를 듣고 예리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사실 남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장단점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목회를 우리가 70설까지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10년, 20년 설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 조금씩 위기면서 갈급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공급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에 제가 목포에 갔던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샘물도 나와야가 퍼줄 수가 있지. 사실 퍼주면은 나오는 데가 없으면 결국은 못 퍼주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오장님도 계시고 해서 조금 여유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목회자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저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배만 채우고 우리 교회만 좋고 우리 교회만 즐거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제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평생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있는 지금 현실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는 사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가 이제 80이 거의 다 돼가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 10년만 그분들이 젊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가면은 계속 돈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또 새 물줄기를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씨앗들만 씨앗의 역할만 해주시면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